나에게 너 안에 never. 너와 시간은 더 멘절. 시간이 도망가 running. 속도는 마치 car racing. Baby please stop it. 그대에게 있어서 너와 함께한 시간은 언제나처럼 빛이 나지만.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테니.